앉아서 씩씩한 걸음 살짝 붉어진 얼굴 너를 잊기 좋은 날 눈물쯤은 흘려줘도 괜찮아 시선 내기 위한 거니까 이젠 자유로운 내가 될 거야 사랑 사랑 멀리 떠나라 난 너를 믿고 눈물 흘린 날로 시선